대양절에 즈음하여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호진일 가족, 상올 가족 일행, 제중 항일혁명투쟁연고자 량성룡 가족 일행, 국제주의 전사 노비첸코 가족 일행이 14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